우리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니 바람 불고 꽃은 비틀이워 잠시라도 네가 쉴 곳을 찾아서 다가오는 내일을 그리니 너의 모든 걸 감싸줄 그런 곳은 어딜까 차분하게 너의 마음 보다 드물 햇살이 멀지 않음을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해 힘겨운 날 머무르지 않아 널 안아줄 햇살이 내게로 지친 너의 여행길 힘들면 내 손을 잡아